바보처럼 웃고 있지요. 행여 보일까 감추려 해도 어디에도 숨길 수 없죠. 난 오늘도 사랑에 빠져 바보처럼 웃고 있지요. 신이 되고 배우가 되고 내가 바로 주인공이죠. 사랑 사랑 이런 것이다 누가 가르쳐 주나요. 사랑 사랑 그런 것이다 누가 가르쳐 주나요. 난 오늘도 사랑에 빠져 바보처럼 웃고 있지요. 처럼 웃고 있지요. 행여 보일까 감추려 해도 어디에도 숨길 수 없죠. 사랑 사랑 이런 것이다 누가 가르쳐 주나요. 사랑 사랑 그런 것이다 가르쳐 주나요. 난 오늘도 사랑에 빠져 바보처럼 웃고 있지요. 두 팔을 벌려 꼭 안아주세요.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.